잠에서 깨어 눈을 떠 나를 봐 내게 약속했잖아 나만을 기다린다고 잠에서 깨어 눈을 떠 나를 봐 내게 약속했잖아 나만을 기다린다고 그토록 사랑